끝났잖니 친구치곤 예쁜 여사치는 개뿔 걔한테 지금 너를 뺏긴 거니 눈물 뚝 던져 I'm falling in my deep six five I'm rolling 이 두 글자를 지워야겠지 우리 너무 미워도 I should let it Kisses, exit, now it's fire.